예. 그리스의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필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필론하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211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교의 탄생부터 초기 그리스도교 사도 바울로까지 해서 222페이지까지. 그러니까 11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초기 기독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 초기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다 포괄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덧붙여서 제가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요 10페이지에 걸쳐서 읽어보시면 복습이 돼요. 내용이 이것저것 엉켜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몇 가지 기본 지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식은 느닷없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나 가톨릭 교회에서든 개신교에서든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만을 가장 최소한의 것만을 추려서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얘기, 제가 이 얘기를 한다 해서 저 새끼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네? 이건 이단이든 정통이든 관계없어.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워낙 이 문제가 민감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우선 기독교가 형성된 시기가 언제냐? 그때는 예수가 죽은 후,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신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예수는 실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는데 예수 사망 후, 기원 후 AD 70년에서 80년경이 기독교가 형성된 시기라고 봅니다. 종교는 크게 봐서 그 종교를 세운 교조가 있고, 그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믿는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종교를 유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조, 교리, 교단,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종교의 3대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3대 요소. 신은시 씨, 네. 그 뭐야, 전에 전보로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교조가, 그 종교의 교조가 누구예요? 그냥 믿는 게 있잖아. 그 교리일 뿐이지. 그죠? 그리고 전보로 오는 사람들이 교단을 구성하는 거겠지. 근데 전보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돈 내고 맨날. 교조는 없잖아, 교조. 그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는 교조가 모세고, 그죠? 그들이 믿는 종교의 그 교리는 모세 오경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이 교단은 유대인들 전체가, 민족 전체가 말하자면 교단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언자 무함마드를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알라라는 신을 믿는 거지. 무함마드를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보는 게, 무함마드를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를 믿어요? 아니죠. 모세가 전해준 신의 말씀을 믿는 거고, 무함마드가 전해준 신의 말씀을 믿는 건데,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조는 아닌 거라. 이게 참 기독교의 미묘한. 그래서 예수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좀 심하게는 기독교의 교조는 바울이다. 이 교리를 판단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서 텍스트, 그러니까 이른바 신약 성서 텍스트들이 만들어진 시기도 바로 예수 사후 70년에서 80년경 이 무렵입니다. 먼저 기독교 관련 텍스트들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서 원자료라는 게 뭔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서로 만들어진 기초 텍스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동체 신도들하고 주고받은 어떤 편지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편집되어서 성서로 된 성서 원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해문서라고 되는 게 있어요. 사해문서라는 게 뭐냐면 그 죽을 사자에다 바다 해자 쓰는 그 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해서 전에 그 저기 전철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슨 광고 같은 거 붙지 않았어요? 사회 문서 보러 가자 그거 있죠. 그거 그 바닷가에 사회 바닷가에 있는 동굴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남겨놓은 기록 그게 사회 문서죠. 쿰난 텍스트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쿰난 지방에서 발견된 텍스트라고 해서 쿰난 텍스트라고 하는데 SNF파 사람들이 남긴 문서들입니다. SNF파는 유도교의 한 문판이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문서가 있습니다. 사도문서는 공동체에서 주고받던 문서를 말합니다. 즉 그 공동체를 이끌던 말하자면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하고 주고받던 또는 편지나 이런 거 있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서, 클레멘트 위서, 그래서 위서는 뭐냐면 그 진이가 그 진위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위서라는 게. 이 도마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기독교 관련 텍스트들입니다. 전에 그 뭐죠? 기독교의 이해인가? 아니 요한복음 강해. 김용욱 씨가 저기 요한복음 강해를 펴내면서 기독교의 이해라고 하는 책도 같이 펴냈는데 거기 보면 그 양반이 도마복음서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이 한국 기독교에는 엄청나게 뭐 잘못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양반 혼자 그 가슴 아픈 일이고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도마복음서는 성서학자들이 그 말하자면 복음서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읽으시고 뭐 칼을 들고 뭐 좀 보시는 모양이죠. 근데 그 요한복음 그 강의도 읽어보면요 황당무계한 얘기들 되게 많아요. 거기서 뒤에 붙어있는 텍스트들이 이렇게 보면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역사적 연구로는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는 크로사는 최고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약간 날림이다 하는 편이 더 많죠. 지금 SBS에서 인간의 길 뭐 신의 길인가 그 방송하잖아요. 근데 그 방송하는데 지난번에 미디어 오늘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책임 프로듀서가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예수, 뭐, 역사인가, 신화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에서 말하면 절판시킨 책이죠. 한기총에서 절판시킨 책인데, 이 책 사실 별로 그렇게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는 책입니다. 뭐, 인도에 왔다 간 예수, 뭐 이런 분위기에 좀, 예수가 30살 될 때까지 생애가 아직 비밀로 쌓여있거든요. 그 사이 인도에 들렀다는 소문이, 대남여행을 갔다는 소문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도마복음서가 말하자면 예수의 30세 이후의 생애가 아닌 30세 때까지 예수가 어떤 짓을 했다. 그런 게 도마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거의 무협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에서 기독교의 바탕을 둔 그 비유적 종파, 숭무리당당 종파에서 활용하고 있는 텍스트인데, 일단 그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외계인들이 남겨놓은 텍스트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과연 그리스도가 한 말인지, 그리스도의 생에 대한 엄밀한 문헌비평을 해가지고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성서학자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헌 비평이 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다 숭부리당당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가장 확실한 텍스트는 1번, 2번, 3번이고, 그쵸? 4번은 숭부리당당이고, 그 다음에 5번도 확실한 텍스트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필로 등이 쓴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텍스트가 특히 중요한데, 유대인 전쟁사,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 그래서 요 기독교 관련 텍스트는 일단 이런 것들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체성. 이거는 가톨릭 교도가 됐건 개신교도가 됐건 내가 기독교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요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결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그 확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자, 김태하 씨 기독교 뭘까요? 모르겠네. 여기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공유한 공동체. 그죠? 이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게 교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바로 교단입니다. 삼위일체가 어떻네, 저떻네 하는 건 나중 얘기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종교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서다 이 말이죠. 자, 이 복음서라는 게 여기 신약성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약성서에 편집된 순서로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즉 아까 예수 사후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성서 텍스트가 만들어졌다 하는데 먼저 쓰여진 순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들이 먼저입니다. 작성된 순서는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예요. 근데 바울의 편지들이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나 로마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로마서 이런 걸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태어났고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바울이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모든 죄를 사함을 죄를 속죄했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맙시다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울의 얘기인데 그런 바울의 서신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들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다가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사셨다냐 이게 궁금해서 만들어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의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의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일대기라고. 무슨 여름 주일 학교 같네. 자 노래 하나씩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할까요? 승리를 얻겠네. 빰빠라밤. 주일 학교 같아. 여름 성경 학교 같아. 예수의 생애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복음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아까 유대교의 구약성서는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신학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애에 대한 신학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기록자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한바도 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쓰여진 순서는 마가, 마태, 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있어요. 공관복음서라는 게 공통의 공통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이걸 공관복음서라 그렇게 말해요. 공통의 관점에서 쓰였다. 공통의 관점에서 쓰였다는 건 뭘 말하냐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쓰여졌다 이 말을 의미해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그러니까 복음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럼 마가복음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가복음서. 그러면 마가복음서가 간장 먼저 쓰여졌는데 이 마가가 뭐겠어요? 가식시 마가가 뭐야? 야?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에요. 마가. 그러니까 뭐 고구려 시대의 벼슬 이름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 우리 저 시골에 저 전라남도 장학회 우리 큰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뭐 마가복음이 어떻고 막 그러길래 내가 그때 무슨 고구려 시대 벼슬 이름 얘기하고 있나 이랬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마가는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가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마가가 갑자기 있다가 벌떡 일어났고 어? 하느님이 마가야 마가야 이 빠가야 마가야 마간지 마간지 마가야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야 워드프로세서 아리안을 실행시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가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가라는 사람. 네? 마가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저자가 마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쓴 성서가 있는데 복음서가 있는데 마가의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마가의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서하고 누가복음서가 나왔습니다. 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 사건을 보면 추적관계, 연원관계를 보면 당연히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딱 합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가 다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조금씩 마가복음에서는 가령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럼 어떤 얘기가 더 완화된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훨씬 더 추상적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여도 마음만 가난하면 이렇게 되겠죠. 약간 마가복음은 일단 가난해야 돼. 복이 있으려면. 그잖아요? 요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들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공동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할 때도 강조점을 달리하는가 하면 예수의 말씀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리 근데 마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마태 공동체는 일단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이 짭짤하게 있는 분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걔들이 아라 이 새끼들이 기껏 뭐야 교회 좀 내가 막 헌금 존나 해갖고 말이야 살려놨더니 이 뭐야? 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얼른 마태에서 마음이 이렇게 마음입니다. 마음만 가난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약간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렇게 일단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착한 일은. 그래서 쓰여진 순서는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어요. 쓰여졌어요. 따라서 마가의 공동체와 마태의 공동체 요 교류가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마태의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마태의 공동체와 누가의 공동체는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마태의 공동체와 누가의 공동체는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얘기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이외의 어떤 원천에서 얘네 둘이 또 따온 게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게 여기 이제 이거는 학자들이 가상으로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지금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만 공통적으로 있는 것.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텍스트가 하나 있다고 가상을 해서 이 텍스트를 Q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Q 텍스트는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르메네이아 총소로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건데 오늘 갖고 올리다 무거워서 그냥 나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저도 심심할 때 이게 열어보고 있는 게 있는데 Q라는 게 이제 거기 여러분들 보면 Q가 이제 독일어 QULL이 크벨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천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원천이라면 그래서 Q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학자들 현대의 학자들이 재구성한 텍스트.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다 아 복음서 그럼 마가복음 아니겠나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 상식이에요. 이제 성서에 관한 상식.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마가에는 없는 것을 현대의학자들이 Q 문서로 말하자면 가상으로 재구성해 놨다. 그리고 그 책이 있어요. 출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고 오로지 마태에만 있는 것 이걸 마태 특수문서다 이 말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가에도 없고 마태에도 없고 오로지 누가에만 있는 것 이걸 누가 특수문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마가 복음으로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Q 문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태 특수문서, 누가 특수문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천은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게 6번을 보세요.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 말씀. 아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거지. 아니, 나팔로 갔네. 섬기로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잡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잡는 게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잡습니다. 제가 최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예수가 사람의 아들은 여기 예수죠. 예수 스스로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몸값, 목숨을 바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메시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공간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그 다음에 성서 텍스트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한예수님 뭐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꼴통이요. 꼴통. 그죠? 꼴통.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그 성서 텍스트를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 복음서 특히 복음서를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신앙 공동체의 행동 준것들을 마련하고 신앙 고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문자 그대로 필요 없는 거죠. 이론과 실천이 함축된 텍스트라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시국 미사에서 신부님들이 인용해서 아주 그 유명해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인가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한층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요한복음이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인가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었다. 진리는 빛이요 빛은 뭐 환하게 빛나니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이죠. 이제 거기서 빛이라고 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촛불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 집회 하신 분들 늘 아주 즐거워했는데 사실 촛불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대체로 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AD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거는 성숙한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 대한 초창기 1세기경이죠. 1세기경에 확립된 기독교 신학에 말하자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미삼아서 이런 얘기하면 또 저 변태 자식도 지랄한다는데 요한복음 한 번쯤 쫙 필사해보면 이제 느낌 좋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서를 가지고 제가 두어 번 써봤는데 마음이 울적하여 노래방을 가지 말고 저도 이렇게 요한복음도 한번 써보면 뭐 신앙인으로서 써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류가 남겨놓은 아주 오래된 텍스트니까 한 번씩 써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성숙한 그러니까 이제 이 AD 100년쯤 되면은 기독교가 어느 정도 종교로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 무렵에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학론, 신학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갖다 붙잡고서 한 번씩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강해에. 네? 김용옥 씨가 왜 요한복음 강해에 도전했느냐. 요한복음 강해에 그 앞에 소문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거기에 도전하게 되냐. 요한복음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갖다가 자기가 해석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공을 보여준 거예요. 내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양철학 좀 했습니다. 그러면 뭐 헤겔의 정신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가닥 합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공을 갖다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요한복음이 많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게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공생애 30세 이후의 생애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죠. 소리내서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공관복음서 세 개하고 네 번째 요한복음 이걸 합해서 4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텍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 예수 당시의 유대 지역의 상황. 그 당시에 유대인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일단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1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나온 활판 인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인쇄 상태가 아주 조잡합니다. 그러나 한 페이지에 행이 한 30행 정도 들어가야 했나? 읽을 때 죽어요. 눈이 빠져요. 읽지 마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쨌든 저는 읽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1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렀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살아있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공용어인 아람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신약성서의 텍스트들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처음에 바울의 서신들이 다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선교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거 사실 영어가 지금은 세계 공용어처럼 쓰이지만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인 것은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였다든가 아람어가 그 당시에 서아시아적의 공용어로 쓰였다든가 또는 페르시아어라든가 또는 저기 서구도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일종의 국제 혼성 국제어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 쓰인 시기에 비하면 극히 짧습니다. 영어의 목매다가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본래 바빌론 지방에 끌려갔던 것을 가리키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노래 아세요? 바빌론의 강가에서 네?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밴드가 부른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바빌론의 강가에서라는 말인데 바빌론의 강가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뭐 쏘가리탄을 끓여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얘기예요, 그게. 근데 바로 그때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성서에 시편 있죠. 시편이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제 하루종일 노예 노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 때 일찍 안 자고 있었는데 확 밤이면 밤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잘났어. 이 노래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성서의 시편.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시편을 읽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들어 있죠. 왜 그런 분 있나? 그냥 고통을 당할 때 술이나 한잔 먹고 그럼 좋을 텐데. 이때 이제 시편이 쓰여졌는데요. 이때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이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선악 이원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등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 핵심 내용이 유대교는 원래 없었는데 바빌론 지방에 끌려간 다음에 유대교의 교리서로 들어왔고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에서 핵심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당시의 유대 상황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인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눠서 말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바빌론 지방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경식 선생이 쓴 디아스포라인가 뭐 그런 책 있죠. 제목이 뭐지? 나 기억이 안 나. 어? 디아스포라의 기억인가? 그런 거 있죠. 그 양반이 그 제일 동포.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해외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 저기 한민족 있잖아요. 그 양반에서 디아스포라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퍼져 사는 한민족도 참 한만한 민족이에요. 디아스포라. 어휴. 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막 사할린 동포들 강제 이주하고 그런 얘기 읽어보면은 끔찍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유대교의 종파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젤로파하고 에센네파 그 네 개의 종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두개파는 뭐냐? 대가리가 네 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두개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두가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를 봉헌한 성전, 시나고그에 봉직하던 성직자들입니다. 유대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정치가들이기도 합니다. 사두개.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가. 핵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일종의 유대교 개혁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파가 중요합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가 바리새인 사람들, 그러잖아요. 바리새 사람들. 근데 바리새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 사실. 왜냐? 바리새 사람들 그러면 용인 사람들, 뭐 인천 사람들처럼 동네를 가리키는 말처럼 이야기 했잖아요. 동네가 아닙니다. 바리새 나가리들, 뭐, 바리새 샥기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대교는 그 율법이 너무나 엄격해요. 지키기가 힘들어. 그 율법이. 그러니까 막 차지구리한 것까지 막 삶을 규율해요. 세세한 것까지. 그러니까 지키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나라도 뒤숭숭하고 로마의 식민지배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교육파인 바리새파들이 나와서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요. 그리고 유대교가 쇠퇴하던 무렵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교 신자들을 갖다 유대교의 결속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해요. 특히나 AD 60년에서 70년 이 무렵에 이 바리새파가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이승희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무슨 종교를 믿었겠노? 유대교죠. 그걸 알아봐요. 예수는 일단 유대교 유대인이잖아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지방에서 그 뭐야 수도원 공동체였던 종말론을 믿었던 SNF파 출신이란 말도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파인가? 뭐 이렇게 유대교가 한 종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선교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리새파하고 기독교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신도를 놓고 경쟁하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성서에 자주 바리새파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젤로파는 반 로마 행동 저항자들. 한국으로 치면은 의열단쯤 됩니다. 폭탄 때는 막 도시락 폭탄 막 들고 다니죠. 딱 도시락을 먹다가 폭탄을 탁 던지는 사람들 도시락 폭탄이면. 그 있잖아. 도시락 폭탄이. 도시락에다가 폭탄을 담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지? 도시락을 찬압에다가 밥을 싸가시나? 분들이. 벤토에 나왔지, 벤토쇼. 벤토 폭탄. 이 반로마 행동파들. 식민지 시대니까. 그 다음에 SNF파는 사회지방의 수도원 공동체에서 그 돌을 닦던 양반들. 이게 SNF파. 쿰란 텍스트를 만든 자들로 추정됩니다. 저기서 중요한 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되던 초기 기독교와 신자를 놓고 경쟁하던 관계였고, 그러니까 성서에는 바리새파와 대립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미스테리, 문제적 인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문제적 인간이 있습니다. 성서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세기 말까지 강력한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기독교도 입장에서 쪽팔리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감추고 싶은 사건이요. 근데 성서에 언급된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데 한 번만 줍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줍니다. 와서 믿는 자에게는. 근데 그 세례를 주는 집단이 또 하나 있었는데 SNF파가 됐습니다. SNF파는 자기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세례를 줍니다. 그건 세례가 아니라 정결함을 정결하게 해주려는 의식에서 세례를 자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요한만이 하던 독특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예수의 부활과 공동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제 마가복음만 가지고 놓자면은 마가복음만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면 마가복음의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앞에 마가복음 16장 9절 이전 부분하고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서로 쓰여진 시기가 다르고 두 개의 이야기를 합해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에는 원래 예수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는 것, 그걸 유념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AD 100년경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부활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가 담겨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가 죽은 다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되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 이건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팩트가 아니죠. 그죠? 생애를 기록한 것에 대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으로 정당화해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바울의 서신들보다도 요한복음에서 일단 팩트가 아닌 신학적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생애에 대한 기록일 뿐인 공간복음서에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쓴 편지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쓰여져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운명과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사건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 이런 것들은 결국 요한복음의 집대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서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걸 다 검토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까 세 덩어리로 됐잖아요. 소론, 그 다음에 예수의 생애, 순환과 부활에 관한 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이제 초기 기독교의 가장 성숙한 신학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으로 해서 기독교가 성립됐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 100년 정도 걸렸다는 것. 최소한. 그 다음에도 흔히 말하는 대로 시대의 운을 잘 탔지, 그죠? 시대의 운을 잘 탔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이후 처음 생긴 것이 예루살렘 공동체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후 부활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히라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대로 발음 껴쳤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럼 히라보로 무슨 뜻이냐? 그리스어로. 하느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 선택받은 그 하느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합니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가톨릭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뿐인 하느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냐? 그거 아닙니다. 어떤 미친놈들은, 개신교 신자들, 제일 미친놈들이 뭐냐면,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돌아버리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개신교 목사들이, 대다수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몇몇 목사들이 이제, 거의 미신을 믿게 해요, 신도들. 가톨릭교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좀 우리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거든. 바로 얘기하면 잘 안 통하니까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마리아냐?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대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메일 볼 때 너도 참조해 하고 참조로 씨 있잖아요 마리아. 참조 참조를 넣는 거예요. 내가 이제 관식자한테 이메일 보낼 때, 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김태희 학생도 참조해. 김태희 참조. 그렇다고 니가 마리아급이라는 얘기 약간, 살결이 하얀 게 마리아급은 그런 것 같은데. 난 서남아시아 여인들이 좀 얼굴이 하얘요. 칭찬이라. 서남아시아 여인들 아주 예뻐요. 사실. 세계 최대 미인들이 저 베이루트에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있어요. 야고보가 수장이었다는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독교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요거는 지금 저 양반들이 좀 골치 아픈 양반들이죠. 요새 저 사고 많이 치는 양반들. 저 어디죠? 금남교회 김홍도 따라 그다음에 엠마뉴엘 교회하고 금남교회, 엠마뉴엘 교회, 광림교회, 요 세 교회가 도자 들어가는 김선도, 김홍도, 이렇게 도자 들어가는 형제들의 그 교회예요. 돈만 입어는. 네? 그 사람들이 그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거든요. 그 가장 근본주의. 어떤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외 좀 제정신으로 시작된 그 사람들은 개신교도가 됐건 가톨릭 교도가 됐건 어쨌든 다 인정하는 팩트예요. 여기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다 인정된 사실. 그것만 여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이제 바울 얘기하는 바울. 인류 역사상 가장 풀기 어려운 난해한 인간 바울. 바울. 영어로 읽을 때는 이게 바울. 폴. 그죠? 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탈리아로 파울로 구찌 할 때 파울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여기 독일 사람들은 파울. 그죠? 파울. 이 파울. 바오로. 바오로. 이 바울. 이 문제적인 인간입니다. 바울. 정말 문제로 똘똘 뭉친. 그리고 이 바울에 있는 이 바울 이 사람의 이 얘기 있죠?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 여섯 개 항목. 이 여섯 개 항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창세기 이야기하고 이 바울의 여섯 개 항목 이 얘기가 말하자면 중세 신학의 여러 문제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사실상 기독교 신학은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나고 부활이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바울한테 좀 알아서 좀 해봐. 응? 좀 하고 사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오고 주고받은 얘기를 제가 이게 전해진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일단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명을 기독교 신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 명을 거론하는데 1번 바울, 2번 아우구스티누스, 3번 루터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 명. 이게 다 바울파야, 바울파. 무슨 영등포파. 영등포 삼거리파하고 뭐 광주 서방파하고 이런 것들.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요 세 명.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면 로마서 연구 있잖아요. 로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 신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로마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학대학이다. 기독교 신학을 간다. 그러면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면 신학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전공 분야가 크게 두 개 나는데 성서 신학하고 조직 신학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성서 신학과 조직 신학을 하는데 성서 신학은 뭐냐면 바로 방금 전까지 텍스트들 있잖아요. 뭐 큐 문서가 어떤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 신학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 뭐겠어요? 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하고 대장을 반장을 어떻게 뽑고 집사님을 어떻게 이게 조직 신학 같죠? 느낌엔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좀 바꿔라. 무슨 조폭들 같지 않냐? 에? 조직 우리 조직 막 조직 신학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어깨가 딱 올라가냐는 느낌에 이게 조직 신학이 사실 이게 시스템 세올로지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체계라는 말 사실 체계 즉 교리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예요. 교리 체계.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오해했었지. 우리 동네에도 조직이 있나?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교리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보면은 요게 기독교 신학에서 요 성서 신학이 말하자면 역사 파트라면 요 부분이 밑에 형이상학 파트죠. 철학으로 얘기하면. 저 위쪽이 철학사고 밑에가 형이상학이 돼요. 즉, 조직 신학에 관한 하는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이런 사람들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사실은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바울은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유대교도 유대인들은 나자마자 할례를 해야 되냐 7일 안에. 그게 심각한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 한 종파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중에는 할례를 하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유대교도 아닌 사람에게 하느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우리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들은 할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할례? 그래가지고 그걸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재에서 맨 뒤쯤에 나와요.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마다 교리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그것을 가장 잘 지배하게 하는 게 뭐냐? 로마서예요. 로마서고 그게 고등 교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 근데 바울은 그런 업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바울의 업적을 딱 되살려서 로마서에 주목하고 바울의 활동을 주목하고 기독교 기본적인 중세시대의 교부 철학을 교부 신학을 바탕을 놓은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바울은 묻혀져 있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루터도 자기의 이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루터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신부였거든요. 수도사였습니다. 바로 루터가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성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래서 거기서 루터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파해야만 한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전에는 가톨릭 교회는 말씀의 전파보다는 방사가 중요한 면제부 팔기, 천국에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말씀 중심주의 맞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를 읽고 성서 전체에 대해서 루터가, 성서는 한마디로 기독교는 뭐냐? 누가 루터한테 물으니까 루터가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 로마서 강의라고 하는 건 조직신학, 현대 조직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학자가 이제 칼 바르트인데요. 칼 바르트. 칼 바르트에 관한 그 신화가 너무 많아서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칼 바르트에 관한 얘기는 거의 전설입니다. 이제 칼 바르트가 살아있는 전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흔히 그러죠. 그들이,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 바르트,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칼 바르트는 됐다. 강연해라, 차라리. 내가 한 소식 전해주지. 이렇게. 근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도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칼바르트 로마서 강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텍스트가 있어요.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한국이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려면, 개신교 신학이 발전하려면 칼바르트 로마서 강의가 번역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는 다 장사입니다. 어쨌든 루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정도로 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근데 바울이 한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죄를 속죄하러 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이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다. 바울의 말하자면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럼 바로 이제 우리가 중세 철학에서 처음 배우게 될 중세 신학에서 배우게 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상의 나라, 하늘의 나라 있잖아요. 신국, 그죠? 신국론. 그런 얘기들.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은 사도라는 것에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열두 제자가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일단 예수와 직접 만난 분이어야만 해요. 바울 만난 적이 없잖아. 해외에 있는 늘 스트레스인 거라. 두 번째 조건은 예수를 증거할 사람. 자기 증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다 첫머리에 항상 저는 사도입니다. 이 얘기를 시작해요. 사도라면 굳이 사도라고 할 필요가 없겠지. 그치? 사도 콤플렉스라고 저는, 바울의 사도 콤플렉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수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라고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바울을 보면 짠하다. 이런 생각이 짠하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저 사도가 되고 볼 일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은 전형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틀린다. 요거 중요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이중 이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기독교인의 상태에 대한 서술, 인디카티브이고, 후반부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관한 것, 임페라티브이건데, 인디카티브는 서술이고 임페라티브는 명령입니다. 즉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따우로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얘기가 먼저 나가요. 바울의 서신은. 네? 날이면 날마다 술만 먹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웃을 돌볼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 타락한 모습. 딱 그 얘기 확 해요. 겁을 확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십시오. 자,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뭔 얘기냐.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 후반부터 명령이 딱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쓰시는 이런 이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선악의 이분법이 확실하게 두드러지고, 선악의 이분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죠. 인간의, 바울 신학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신의 선물이에요. 이게 신학의 핵심이에요. 철학은, 자유는 신의 선물이 아니죠. 철학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너의 의지에, 칸트의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이 되도록 행해하라 그러잖아요. 즉, 인간이 선택하는 문제야. 근데 신학에서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 이미 자유로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바울의 가르침이. 그래서 특히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될 것인가?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에 이게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제 서신인 로마서는 바울의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1장 8절부터 1장 15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원 전형적인 이원 구조를 띄죠. 이방인 세계의 도덕적인 부패, 죄가 횡행하고 있는 세계, 인간의 타락상,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딱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이게 5장 12절 이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로마서의 버린 고등교리문답이라 할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자질구레하게 전개되면서 중세신학들, 중세철학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아시아의 기원을 둔 중요한 종교들이 나온 얘기 있죠. 신의 본성에 관한 얘기 있죠. 그거. 신의 본성은 무엇인가 하고 여기 나와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종류의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세신학의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됩니다. 여러분들 맨 뒷페이지에 있는 창세기에서 몇 구절 요건요. 뭐 숙제라고 하는데 뭐 안 해보면 뭐 혼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읽어보시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다음에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한 나무도 도단하게 하셨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딱딱딱 떼서 지금 제가 몇 구절 떼서 가져온 거거든요. 성서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보시라고. 근데 숙제는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걸 갖다 해석을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 모습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가? 그다음에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왜 얘네들이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성과학의 나무를 먹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과학의 나무를 먹었는데 지금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이름이 뱀이 하는 말이잖아요. 뱀이 왜 꼬셨나? 뱀은 하느님이 만들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눈이 딱 밝아지면 뭐 다 보인다 이런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는데 왜 이렇게 그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게 세상을 보지라고 먼저 옷을 만들어 입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왜 하필 무화과인가? 사과는 아닌가? 그 다음에 왜 하느님을 야단을 쳤나?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냐? 왜 땅 저주를 받냐? 왜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죠?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는 거, 생명나무. 그러니까, 아담, 제가 생각에 참 바보스러워. 그냥 생명나무 열매 먹고 그냥 어렸다고 살지. 왜 선악과를 먹었나? 근데, 왜 먹었나?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었지. 저는 그러네.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지. 그죠? 뭐, 훔쳐먹은 과일이 맛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둘러싼 얘기가 아주 많아요. 스토리가 많은데,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걸 좀 궁금한 대로 좀 그걸 좀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십시오.